세상에 당신 만나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남자요.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.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. 업어주고 안아주고 당신은 똑똑한 여자. 세상에